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남자에게 꼽으라고 한다면 누구나 한 가지 꼽는 것이 이제 군대 이야기입니다. 선을 볼 때 가장 하면 안 되는 이야기, 군대 이야기고요. 또 축구 이야기, 제일 여자들이 싫어하는 얘기는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 군대에서 이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는 이제 훈련소에서 가장 마지막 주에 이렇게 밤새워서 40km 혹은 60km의 행군을 할 때입니다. 요새는 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많이 걷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고 합니다. 발바닥이 부르터서 나고 하고 이렇게 발이 부르트기도 하고 붓기도 하고 이제 힘든 과정을 겪게 됩니다. 게다가 어두운 밤에 출발해서 길 가다가 꾸벅꾸벅 졸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환란과 역경을 이겨내는 이제 한 가지 팁으로 중대장님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발바닥만 보고 걸어라. 앞사람의 이게 그 다리만 보고 걷다 보면 어느새 한 시간이 가 있고 그래서 잠깐 또 쉴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환란과 역경을 닥친 사람에게 아주 먼 미래를 얘기하는 것은 별로 위로가 되지 않더라고요. 이게 당장 내일 모레 이렇게 암으로 걸려서 죽음에 임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 3절부터 7절에 나온 그 환란과 위로에 대한 그 바울의 말씀에서 좀 찾아볼까 합니다. 함께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란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란받은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를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그래서 고난을 이겨내는 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는 위로와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본 드라마 중에 아주 기억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에서 일을 하던 한 사람이 세상과 의절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사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음모론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핸드폰도 없고 통장도 없고 그 다음에 집 전화도 없습니다. 그리고 벙커 같은 데서 혼자 외로이 살고 있는 사람을 이제 주인공들이 찾아가서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 인터뷰하는 장면 속에서 그 산속에서 그렇게 혼자 살고 계시던 분의 그 한마디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남아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왜 이렇게 세상과 의절하고 혼자 사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은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노력하고 충성했는데 그 이제 나쁜 국가에서 이제 스파이가 찾아와서 자신의 아내와 아이들을 한꺼번에 총으로 쏴 죽이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 헌신했지만 자신에게 남은 것은 결국 아내와 아이들의 죽음뿐이었다라는 것이 이 사람의 마음을 매우 힘들게 해서 이제 원래 다니던 그 국가정보기관을 그만두고 이제 산속에 들어와서 혼자 지내는 삶을 한 30년째 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인터뷰하면서 다시 한번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힘든 세월을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주인공이 질문하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그분의 말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남아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만 살아보고 죽으려고 했다. 아내와 가족이 있는 그 곳으로 나도 지금 이 가지고 있는 권총으로 함께 따라가려고 했었다. 그래서 일주일을 버티고 나니 다시 한번 또 일주일을 버텨보자는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또 일주일을 견디고 그렇게 한 달을 견디고 또 1년을 견디고 그렇게 하루하루 오늘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새 30년이라는 삶을 이렇게 살아오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환난과 역경 속에서는 멀리 보는 신앙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바로 우리 앞에 있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 우리에게 위로와 힘과 견디는 힘을 준다는 것을 그분의 그 인터뷰를 통해서 좀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3절에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라고 찬송의 권면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환난과 역경에 대해서 또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과정 속에서 멀리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바라보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이 그 걸어가신 그 길을 쫓아가면서 저 멀리 있는 그 예수님의 발꿈치를 쫓아가려고 하는 신앙이 우리를 오늘도 넘어지지 않고 견디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라톤을 뛰는 사람들은 그래서 자신이 1등이 아닌 한 해는 그 앞에 있는 사람의 발꿈치를 보고 간다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자신에게 동기부여도 되고 아 저만큼만 쫓아가면 되는구나 라는 동기부여도 되고 또한 저 사람의 페이스에 맞춰서 나도 잠깐 오르막에는 쉬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한국 경제가 어렵고 나라가 어렵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멀리 내다보는 하나님의 나라와 미래라기보다는 오늘 우리를 위로하시고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우리에게 너무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선물하신 그 부활의 평안,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 그것이 오늘을 불러일으켜 세우고 우리를 다시 소망케 하는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한국교회가 많은 비난과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신학교 교수가 뉴스 1면에 오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것은 오늘을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해서 그렇게 핍박받고 힘들어하는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늘을 더 경건하게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 9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네. 우리가 올해에도 그리고 이 설날에도 의지해야 되는 분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죽은 것 같고 고통받고 있으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한 분, 그것은 부활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또한 그 문제를 풀어내려고 하니까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며 자비하게 하시며 평안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자.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소망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활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오늘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늘도 나와서 이렇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더욱더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크신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설날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지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 오늘 하루 주님의 이름으로 무사히 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